만수대 온도계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광명성조를 맞으며 주체사상 국제요원고소 사무국장 일행, 주주 경제 및 무역 참사단, 유엔 개발 계획, 세계 식량 계획, 세계 보건 기구, 유엔 식량 및 농업 기구, 유엔 인구 기금, 유엔 아동 기금 대표 부성원들, 제21차 김정일 화축전 참가자들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해외 동포들이 14일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제중조선인 총연합회 축하단, 중국 조선족 기업과 협회 대표단, 중국 단동시 조선족 경제문화교류협회 대표단, 해외 연구자 가족들이 경모 예정을 표시했습니다.